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역사적인 러시아 방문 15돌과 시베리 및 원동 지역 방문 5돌째 즈음한 사진 전시회가 23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관계 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기록 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러시아 시베리 및 원동 지역을 비공식 방문, 주최 100, 2011년 8월 20일부터 25일을 감상했습니다.